Hobbs News. 한양 글로벌 라이언즈 11기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들과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국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J 대한통운에서 물류혁신 아이디어 PT 대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CJ 대한통운 PT 대회 오픈 채팅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성동 청소년센터에서 미래로 온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까지이며 동아리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월 1회, 연 5회 이상 활동 가능한 17세에서 24세 사이 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 성동 청소년센터 청소년 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가해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텍사스주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는 어제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2명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표결은 어디까지나 예비 투표 성격으로 텍사스주 하원에서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령의 규모는 최소 2억에서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액 규모는 854억 4,43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횡령 배임 사고가 지속되면서 은행권도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